임진년 큰 활자, 조선 영조 48년. 조선 후기 영조 연간에 만든 금속 활자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부터 금속 활자를 만들어왔고 조선시대에는 이를 계승해 30회가 넘는 금속 활자의 주조 및 개량 사업이 있었다. 이 임진자는 영조 48년에 갑인자를 자본으로 주조한 것으로 다섯 번째로 주조되었다고 하여 오주 갑인자라고 한다. 임진자는 갑인자로 인쇄한 심경, 만병회춘을 자본으로 신활자 15만자를 주조한 것이다. 주조하여 교소관에 두고 정조 1년에 만들어진 정유자와 함께 사용했는데 철종 8년에 화재로 정유자가 소실되자 이후에는 임진자만 사용했다.